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5월 들어서 또 한 번 꽃가게마다 카네이션이 동이나는 날이었습니다. 그 카네이션의 진정한 의미를 신경림 시인이 풀어내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말골 분교 김성구 교사. 북한 강가 작은 마을 말골 분교 김성구 교사는 종일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업이다. 50명이 좀 넘는 아이들한테서 배우고 반매는 그 애들 어머니들한테서 배운다. 뱃사공한테 배우고 고기잡이한테 배운다. 산한테, 들한테, 물한테 배운다. 제 아내한테서도 배우고 자식한테도 배운다. 남들이 그를 선생이라 부르는 것은 그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아무한테도 되돌려준다고 말하지 않는 데서다. 그는 늘 배우기만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질문에서 배우고 또 아이들의 장난과 다툼에서 배운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모르랴. 배우기만 한다는 그한테서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똑같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살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친다는 평범한 진실마저 모르는 잘난 사람들이 자기만이 가르치고 이끌겠다고 설쳐돼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 서울에서 백리도 안 떨어진 북한 강가 작은 마을 말골에서.

Lashes de la Vie, 인생의 잡사 중에서 La Chanson de la Elane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로미 슈나이더와 미셸 삐골리 주연을 맡은 이 두 사람이 함께한 영화죠. 함께 이 노래도 띄워드렸는데요. 클로드 소떼 감독의 이 인생의 잡사는 최근에 샤론 스톤과 리차드 기어 주연으로 다시 리메이크됐죠. 마지막 연인이라는 제목으로요. 인터섹션. 이 영화 인터섹션의 원작이었던 영화였습니다. 자, 영화사에서 가장 많은 스승을 가졌던 감독. 그것은 아마도 프랑스의 장리 꼬다르 감독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장리 꼬다르 감독, 누벨바그의 기수로 데뷔해서 그 이후 35년간 끊임없이 새로운 영화 언어를 만들어낸 가장 독창적인 감독으로 불리고 있죠. 영화는 죽었다. 그가 이렇게 선언하고 만든 첫 작품이 59년작 내 멋대로 해랍니다. 이 영화의 제목처럼 그는 그야말로 종횡무진하면서 영화사에서 분수령을 마련하지요. 그래서 영화학자 로이 암스는 마치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세계 영화사는 이제 고다르 이전과 고다르 이후로 나눠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다르가 영화를 배운 곳은 다름 아닌 파리의 시네마 데크였습니다. 하루에 4편씩 수많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이곳에서 그는 영화의 미래를, 무한한 미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거장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거장 감독들로부터 그 미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헐리우드의 B급 영화 감독들로부터 영화의 미래를 발견하게 되죠. 고다르는 존 포드 대신에 하워드 혹스를 존경했고요. 윌리엄 와일러 대신에 알프레드 히치콕에게서 자신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술영화 운운하는 감독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영화야말로 활동사진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고다르는 촬영기사인 라울 고다르에게 항상 헐리우드 B급 영화처럼 찍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다르도 자신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스승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1968년 5월 파리 혁명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누벨바그 영화운동이 비난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진보적인 학생들이 누벨바그 영화운동은 부르주아 영화운동이라고 비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다르는 기꺼이 그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다르가 선택한 제2의 스승은 다름 아닌 볼셰비키 혁명시대의 기록영화 감독 지가 베르토프였습니다. 이 지가 베르토프는 에이젠슈타인과 함께 에이젠슈타인의 동시대 인물이었는데요. 러시아 혁명을 전 세계 인민들에게 가장 혁명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른바 키노그라츠, 그러니까 영화 눈, 영화 눈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기록영화 감독이죠. 고다르는 바로 이 정신을 배우자는 생각으로 지가 베르토프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 당시로서는 매체의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비디오 작업을 시작합니다. 필름은 헐리우드에 의해서 이제 오염됐고 마치 볼셰비키 혁명 당시 오염되지 않은 매체로서 필름이 선정된 것처럼 이제는 비디오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자, 고다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부정의 거장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부정의 거장. 그리고 누구보다도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영화의 배움을 이끌어낸 진정한 영화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fleurs pâlissent, le feu s'éteint, l'ombre se glisse dans le jardin, l'horloge tisse des sons très lents, je crois entendre ton pas. Le vent m'apporte des bruits lointains, et dans ma porte, j'écoute un vin, hélas plus rien. 대구 서구 평리 3동의 김윤정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프랑스 트리포 감독의 영화 마지막 지하철 중에서 샤땅프레 니나 케티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 프랑스 트리포 고다르의 동료이기도 했는데요. 정말 파리 최고의 영화광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엄청난 영화광이었답니다. 사실 국민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였지만 그는 그야말로 인생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영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의 선생님이었고 연인이었고 또 곧 그의 세계였습니다. 이런 트리포가 처음 시네마 데크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였다고 하네요. 거기서 그를 열광하게 만든 것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헐리우드의 저주받은 거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저주받은 걸작이라는 유명한 말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이 프랑스와 트리포였고요. 자, 비평가로서의 트리포, 먼저 비평가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죠. 트리포는 그야말로 자기 방식으로 세계 영화사를 새로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영화의 어떤 경향이라는 그의 유명한 논문, 정말 논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선언문에 가까운데요. 이 논문을 통해서 무덤에 묻어버리는 편이 나은 감독들의 리스트를 우선 열거합니다. 그 처형해야 할 감독의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금지된 장난의 르네 클레망, 적과 흑의 클로드 오탕드라, 오탕라라, 비련의 장 들라누아, 그리고 기적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의 이브 알레그레. 그야말로 우리에게 거장이라고 알려진 감독들의 이름이 꽤 있죠. 그럼 이번에는 존경해야 할 리스트를 볼까요? 올페, 장꼭도, 무성영화 시대의 거장인 아벨 강스, 롤라몽테의 막스 오피스, 무쇠떼 로베르 브레송, 게임의 규칙의 장 르누아르. 그리고 이 존경해야 할 리스트, 이 감독들의 명단이 바로 프랑스와 트리포가 존경하는 그의 스승의 리스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트리포가 평생에 걸쳐서 진정으로 존경했던 감독은 다름 아닌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입니다. 트리포는 히치콕의 영화를 처음 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영화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된 다음 67년에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과 자리를 만듭니다. 거기서 그는 알프레드 히치콕이 만든 53편의 영화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죠. 여기서 그는 때로는 감탄하고 때로는 의문을 제기하고 또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종일관 넘치는 존경과 애정으로 히치콕 감독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 73년이었죠.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이 아메리카의 밤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외국어 작품상을 받았을 때 이때 히치콕 감독이 그 상을 수여하러 나왔는데요. 트리포 감독은 감격한 나머지 그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도 보기 드문 스승과 제자의 장면을 연출했었죠. 자, 이때 프랑스 트리포 감독이 시상을 한 아메리카의 밤, 데이브 올 나잇의 테마 들어보시죠.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Day for Night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트리포 감독만 영화 강은 아닙니다. 독일 영화 감독 중에서 빔 벤더스 역시 어릴 적부터 영화 강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벤더스를 원래 의사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런 의도를 알고 그는 가출해서는 파리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유랑 생활을 하면서 시네마 대학교에서 매일매일 생활을 하죠. 그 뒤에 뮌헨으로 돌아와서 영화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감독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는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영화강으로서의 삶이 헐리우드 영화에 철저히 중독됐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영화 시간의 경과를 보면요. 주인공이 양키들은 우리의 무의식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투덜거리기까지 하죠. 자, 이런 빔 벤더스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은 니콜라스 레이와 더글라스 서크 그리고 사뮤엘 플러입니다. 사뮤엘 플러요. 이 세 명의 감독은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셋 모두 영화사에서 단 한 번도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고요. 그러면서도 수많은 영화강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일종의 컬트 영화 감독처럼 군림해 왔다는 점. 니콜라스 레이는 우리에게 이유 없는 반항으로 알려져 있고 더글라스 서크는 Written in the Wind 그리고 사뮤엘 플러는 베토벤 성당의 살인사건이 대표작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사뮤엘 플러의 영화는요. 우리나라에 한 편이 개봉됐었는데 형편없이 잘려나간 채 개봉됐죠. 마담 엠마. 제가 저번에 까메오 얘기를 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빔 벤더스는 이 감독들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자신의 영화인 아메리카의 친구의 니콜라스 레이를 출연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직접 출연하죠. 니콜라스 레이의 마피아 부하로 시험을 탑수룩하게 기르고 출연을 했는데요. 그 밖에도 자신의 영화인 무리의 번개는 멘더스가 직접 니콜라스 레이와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한 세대를 낳습니다. 바로 이런 영화들을 보고 그 당시 뉴욕 대학원에 다니던 짐 자모시 감독은 멘더스를 찾아가서 존경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졸업작품을 찍을 수 있도록 필름을 빌려달라고 하소연까지 하게 되죠. 그 결과 빈 멘더스는 그에게 필름을 제공했고 짐 자모시는 그 필름으로 데뷔작인 천국보다 낯설은을 찍습니다. 이 천국보다 낯설은은 그 이듬해 깐느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죠. 자, 아름다운 하나의 이야기를 탄생시킨 영화 천국보다 낯설은, 이 중에서 I Put a Spell on You 띄워드립니다. Screaming Jay Hawkins가 아니라요. 오늘은 캐롤 캐년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영화 천국보다 낯설은 중에서 I Put a Spell on You, 오늘은 캐롤 캐년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소연하고 다녔던 벤더스도 이제 거장 대열에 올라서면서 자신의 스승이 조금은 더 진지한 감독들의 필요가 생겼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베를린 천사의 시, 그가 만든 영화 끝을 보면 이런 자막이 오르죠. 이 영화를 예전에는 천사였던 오즈, 안드레이, 프랑스와에게 바치겠노라. 물론 여기서 이 세 사람은 일본의 오스 야스지로, 또 러시아의 안드레이 탈콥스키,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드린 프랑스와 트리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스 야스지로에 대한 벤더스 감독의 존경은 대단합니다. 그가 파리 텍사스를 끝내고 잠시 휴식 기간이 생겼을 때 16mm 카메라를 들고 일본으로 오즈의 흔적을 찾아다 옵니다. 그리고 오즈 영화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차례로 만나보죠. 혹시나 거기서 오즈의 영화 숨결, 오스 야스지로의 영화 비밀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라는 기대 때문이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벤더스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걸 깨닫습니다. 영화 감독의 비밀이란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즈의 촬영기사와의 감동적인 만남을 끝으로 영화를 마무리하는데요. 촬영기사였던 아츠다 유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즈가 죽자 나의 영화 인생도 죽었다. 감독이란 직업은 바로 영혼의 교감이고 또 그 속에서 만나는 신뢰라는 것을 벤더스의 영화 스승인 오즈가 남겨준 것이죠. 어떠세요? 이것보다 더 큰 교훈이 또 있을까요? 배틀의 김준현 씨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 베를린 천사의 시 중에서 미니멀 컴팩트가 부른 When I Go 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유럽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네요. 그 이유는 자막을 읽는 거야 된다는 것, 그 부담 때문인데요. 그와 반대로 유럽 영화라면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는 감독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디 앨런 감독은 유럽 예술 영화의 신봉자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그런 우디 앨런이 가장 존경하는 감독은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과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입니다. 우디 앨런의 스타더스트 메모리, 이 영화는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8과 2분의 1을 패러디해서 만든 것인데요. 일종의 존경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디 앨런 자신이 영화감독으로서의 고독과 고통을 표현한 영화죠. 특히 이 영화 속에서 우디 앨런의 어린 시절을 연상케 만드는 그 안경을 끼고 심술궂고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소년이 시도 때도 없이 등장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 그야말로 영화광들을 포복 절도하게 만드는 장면들이죠. 이 소년은 우디 앨런 과거의 모습이지만 또 1인 2역으로 영화 속에서 심부름하는 소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실, 추억과 현장이 뒤범벅돼서 점점 영화 현장을 소란스럽게 만들죠. 여기서 의연한 사람은 감독으로 나오는 이 영화의 진짜 감독 우디 앨런밖에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동요할 때마다 자신있게 외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페데리코 펠리니도 이런 영화를 찍어서 영화사상 베스트 10에 꼭꼭 끼어드는 작가가 됐다고. 자, 특히 이 우디 앨런은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을 존경한 나머지 그의 촬영기사인 스벤 니크베스트를 모셔다가 자신의 영화를 찍는 그런 열정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결과가 꼭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디 앨런은 뉴욕에서 살아가는 그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릭한 모습을 마치 60년대 베르히만 영화 속에서 나오는 여성들의 심리, 그것처럼 그려나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화에 유머를 담고 있지만 그 스타일만은 베르히만 감독에 대한 존경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홍콩 액션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영화 세계를 발견했다고 고백할 정도이니 그 정도 그 애정, 존경의 정도를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오우삼의 영화 중에서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영웅본색 2편과 첫필상홍입니다. 어찌나 이 영화들을 사랑했는지 자신이 시나리오를 쓰고 토니 스콧 감독이 연출한 트루로맨스 이 영화는 영웅본색 2와 첫필상홍의 일종의 짬뽕입니다. 게다가 이 영화를 보면요. 여자 주인공이 영웅본색 2를 케이블 방송으로 보는 장면이 나오기까지 하죠. 자, 그리고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영화 트루로맨스에서 바로 이 문제의 장면을 찍을 때 크리스천 슬레이터가 이런 질문을 우심결에 던졌대요. 주윤발이 나오는 이 장면을 보고 저 친구 헐리우드에서 처음 보는 친구인데 새로 데뷔한 모양이죠? 그러자 퀸틴 타란티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처음 본다는 저 친구가 아직 헐리우드에 오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만일 그랬다면 자네는 아직도 무명일 테니까. 또 그의 데뷔작인 저수지의 개들에서는 홍콩 누아르의 무드를 그대로 빌려오고 있죠. 그리고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오우삼에 대한 오우삼 감독에 대한 존경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영웅 본색을 각색한 타고난 살인자의 시나리오를 이미 올리버 스톤에게 판 상태고요. 게다가 오우삼 감독이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두 번째 영화의 시나리오를 퀸틴 타란티노 자신이 희망해서 자진해서 쓰고 있죠. 이 영화에서 주연은 주윤발이 맡을 예정인데요. 아마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밀항한 청년이 차이나 마피아 싸움에 말려드는 이야기가 그 대체적인 줄거리가 될 거라고 하네요. 이 영화는 유감스럽게도 빨라도 내년 여름 전까지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윤발의 스케줄 사정이 걸렸고요. 그리고 내용 때문에 과연 중국 본토에서 허락이 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일 이 영화가 완성되기만 한다면 영화사상 가장 황홀한 총격전과 남자들의 슬픈 우정의 세계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물론 영화사에 있어서 국경과 문화 그리고 나이를 뛰어넘어서 스승과 제자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영화사에서의 사랑과 배움, 존경과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싼 남 야틴 진절 고약성 시험이 끝나면 바닷가에 맨발로 쪼그리고 앉아 40도가 넘는다는 진도 홍주를 맑은 미소의 친구와 며칠 전에 출소한 선배와 기울일 겁니다. 목청껏 노래도 부르면서 하시면서 대구 남구 대명호동의 김유영 씨 엽서 보내주셨죠. 영화 첩혈상흥 중에서 젠소이션 취하는 인생을 엽청문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 보내드릴 분들 뽑겠습니다. FM 영화 음악의 스승의 날 특집 감독님 존경하는 감독님의 특집을 마치면서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뽑죠. 사실 특별히가 아니라 어제 제가 한 분을 안 뽑았죠. 은평구 불광이동의 김용환 씨 그리고 대구동구 신암사동의 유경화 학생께 띄워드리죠. 자 오늘 이제 인사드릴 시간 다 됐네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